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에 점하여 캄보자 왕국 국왕 노르돔 시아모니와 대왕후 노르돔 모니니에트 시아누쿠가 이를 이 나라 조제 우리나라 대사관에 대형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. 꽃바구니들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진정됐습니다.